동화 한국어 버전 나비. 옛날 옛적에 나무 위에 애벌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애벌레는 그다지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뚱뚱하고 느릿느릿한 자신의 몸을 싫어했거든요. 저 벌도 좀 봐. 저 개미 좀 봐. 그런데 나를 보면 나도 쟤들처럼 날고 달릴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하지만 아무리 시도해봐도 애벌레는 단 한 번도 날 수 없었어요. 애벌레는 나뭇잎을 기어다니면서 나뭇잎을 보이는 대로 다 먹어치웠어요. 개미들은 애벌레를 놀렸어요. 이봐, 느림보 애벌레! 얼마나 더 먹을 거야? 그만 좀 먹어. 우리도 나뭇잎 좀 가져가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는 항상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먹는 거란 말이야. 계속 먹으려무나. 네가 잘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거란다. 쟤는 얼마나 더 먹어야 다 자라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지. 그러면 너희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많이 자랄 거란다. 잘 먹고 건강하려무나. 아무도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고마워요, 할머니.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그런 말로 대자연을 욕보이지 말거라. 대자연은 모든 존재를 존재 자체로 아름답게 창조했단다. 잠깐, 너는 지금보다 더 많이 자라야 한단다. 그리고 너는 존재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란다. 잊지 말려무나. 애벌레는 여름이 지나 가을로 접어들 때까지 계속 기어다니면서 먹었고, 나뭇잎들은 빨강, 주황, 노란색으로 물들어서 세상이 온통 진홍빛처럼 보였어요. 낙엽이 떨어지자 작은 귀뚜라미와 벌과 딱정벌레가 잎사귀를 따라 모두 함께 땅으로 날아들었어요. 애벌레는 같이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몸이 너무 무거웠고 다루기도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쿵 하고 넘어지고 말았죠. 저 낙엽처럼 나도 훨훨 날 수 있거나 이어서 쫓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내 가을이 지나 겨울이 찾아오면서 낮은 짧아지고 밤은 더 추워졌어요. 어느 날 애벌레는 매우 피곤했어요.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을 만큼 피곤했죠. 애벌레는 쉴 만한 나뭇가지로 가서 두꺼운 번데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품을 크게 한번 하고는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겨울과 함께 잭 프로스트가 찾아왔어요. 오늘은 이걸 먹어볼까? 애벌레는 가만히 두렴, 잭 프로스트. 알겠어요, 할머니. 그 후 겨울의 왕이 와서 번데기 안에 잠들어 있는 작은 애벌레를 보았어요. 이봐, 작은 친구. 대자연이 너에게 특별한 마법을 걸 때까지 계속 그렇게 자고 있으렴. 잘 자거라. 겨울이 몇 달 동안 이어지면서 온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쉬었어요. 그러다가 대자연의 작은 천사들이 가장 먼저 깨어나 곤히 잠들어 있던 꽃들과 추운 겨울을 보낸 생명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해님의 따사로운 빛으로 인해 얼음이 녹기 시작했고 온 세상은 금세 따뜻한 온기로 뒤덮였어요. 우리의 애벌레도 잠에서 깨어났죠. 이제 겨울이 다 지났기 때문에 번데기 안이 덥다고 느낀 애벌레는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어린 개미들은 그런 애벌레를 보고 있었죠. 할머니, 벌레가 너무 오래 자는 것 같아요. 깨어나긴 하는 거죠? 그래, 물론이지. 곧 깨어날 거야. 잠깐만, 움직여요. 일어나나 봐요. 쉿,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꾸나. 개미들은 애벌레를 지켜봤어요. 애벌레가 얼마나 힘들게 번데기에서 나오려고 하는지 전부 보았죠. 그 노력은 위대해 보였어요. 할머니, 애벌레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도와줘요. 오, 안 된다. 여기에서 기다리렴. 애벌레 혼자 이겨내야 하는 일이란다. 여기에서 지켜보면서 기다리자꾸나. 하지만 내 말 들으렴. 곧 내가 한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야.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어요. 결국 번데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곧 애벌레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느림보는 어디 갔어요? 제가 애벌레예요? 세상에! 난 느림보였지만 이제 더 이상은 느림보가 아니라고! 이 모습이 정말 제가 맞아요? 그래, 바로 너란다! 날개가 정말 아름답구나! 야호!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나뭇잎을 따라갈 수도 있고 딱정벌레와 벌과 함께 놀 수 있게 됐어요! 야호!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대자연이 저에게 마법을 부렸나 봐요! 그리고 아가, 저 애벌레가 번데기 밖의 세상으로 나오려는 노력은 사실 애벌레의 날개를 쓰기 위한 연습이란다! 그렇게 날개를 강하게 만들어서 날 수 있게 되는 거지! 뚱뚱하고 느림보였던 제가 날개 될 줄은 몰랐어요. 애벌레가 이제 너무너무 아름다워졌어요. 애벌레였을 때는 귀엽지 않았니? 그 귀여운 애벌레가 이제 멋진 나비가 되었구나.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느리거나 못생겼다고 하는 등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단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앞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란다. 대자연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지.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질 거란다. 단지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일도 그렇게 될 거야.